News.한양대학교 학군단에서 65기와 66기 학군사관 후보생을 모집합니다. 모집 대상은 1, 2학년 남학생과 여학생이며 모집 기간은 3월 4일부터 4월 26일까지입니다. 학군단을 통해 리더십을 함양하면서 장학금, 취업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행정실 안내전화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달서 인재육성재단에서 2024년 진학장학생을 선발합니다. 선발인원은 30명이며 접수기간은 2024년 4월 1일부터 4월 18일까지입니다. 접수 방법은 방문 및 우편 접수 총 두 가지가 있으며 방문 접수의 경우 평일 9시부터 18시까지만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진학장학생 선발계획 공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동대문구청 진로진학팀에서 2024년 동대문구 상반기 대학생 학습 멘토링 멘토를 모집합니다. 활동기간은 2024년 4월부터 2024년 8월까지며 활동장소는 관내 초중고학교 10개소입니다. 활동 내용은 멘토 1명이 멘티 2명 이내를 담당해 학습 멘토링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동대문구청 교육지원과 진로진학지원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부가 의과대학 정원을 2,000명 늘리기로 한 규모에 대해 양보할 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을 재차 내세웠습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은 이전에도 벌여왔던 것과 똑같은 패턴이라며 지적했습니다. 이어 국민의 생명을 전제로 겁박하는 것과 같아 관계자로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병원 현장에서는 전공의의 이탈로 인한 의사 부족으로 혼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최근 청년층 고용 지표가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지만 고용의 질은 개선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해 월평균 청년층 취업자 가운데 단순 노무직은 약 9%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2018년 대비 약 2만 명이나 증가한 수치입니다. 통계청 관계자는 이 같은 결과에 대해 택배라이더 일자리 증가의 영향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후배 선수들에게 가혹행위를 하거나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 프로축구 선수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는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오 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그는 2018년 후배 선수에게 바닥에 머리를 박게 하거나 옷을 벗기고 여러 차례 추행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한편 오 씨는 피해자가 합의금을 받을 목적으로 고소한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한양 캠퍼스의 시사적인 사건과 공지사항을 알려드린 허브스 뉴스 3월 20일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도의 김지윤, 기술의 백다연, 담당의 김준영이었습니다. Yeah.